동화 한국어 버전 바야야 왕자와 신비로운 말. 옛날 옛날 평화로운 한 왕국에서 왕비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궁궐에서는 파티가 열렸지만 왕은 여전히 전쟁터에서 전쟁 중이었죠. 하지만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쌍둥이 왕자는 무럭무럭 자랐는데 첫째가 좀 더 용감했습니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둘째는 궁전 안에서 노는 걸 좋아했고 늘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왕비가 정원에 나갈 때만 따라 나갔죠. 그래서 왕비는 둘째를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을종 누가 내 첫째 아들이요? 왕비는 왜 왕이 그걸 묻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군. 내가 되면 네가 내 뒤를 이어받아 왕이 될 것이다. 윌은 동생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오직 마음을 말에게만 쏟았습니다. 난 온 세상을 보고 싶어. 새로운 모험이 하고 싶단 말이야. 내 동생이 왕이 될 거란 말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말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묻지 마세요. 말씀 못 드린답니다. 왕자님이 제 말만 잘 따라주면 언제나 왕자님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하지만 폐하의 허락 없이는 나가시면 안 되고 허락을 받고 나가실 때는 오직 저만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약속드려요. 정말이에요. 왕자는 왕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왕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게 영 내키지 않았죠. 왕비가 부탁을 하자 그제서야 왕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자에게 어울리는 많은 말과 호위병을 아들에게 붙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 호위병들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약간의 여비와 제 말만 있으면 돼요. 윌 왕자는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간청했고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디 1년 안에는 돌아와다오. 어디 있는지 기별도 좀 주렴. 그럴게요, 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말은 늙었지만 속도는 제법 빨랐습니다. 왕자의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세월이 흘렀지만 전혀 늙지 않았던 겁니다. 털은 부드럽고 다리는 튼튼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달려도 절대 지치는 법이 없었죠. 우리 저 나라에 가볼까? 좋아요, 왕자님. 이 나라에는 혼자 가보세요. 바보인 척을 하시고요. 뭐? 바보? 그냥 잘생긴 이방인이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러면 이 나라 왕이 왕자님을 하인으로 고용할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바위문 앞으로 와서 세 번 두드리세요. 그럼 열릴 거랍니다. 알았어. 절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게. 윌 왕자는 그 나라의 왕에게 인사했습니다. 한쪽 눈에 안대를 두르고 병에 걸린 것처럼 얼굴에 분장을 했죠. 왕은 윌 왕자를 가엽게 여겼습니다. 왕은 어리고 우둔한 윌 왕자를 불쌍하게 보고 하인으로 고용했죠. 윌 왕자는 하인으로서 일을 아주 잘 해냈고 곧 왕은 윌 왕자에게 궁궐 관리를 맡겼습니다. 윌 왕자는 성에서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왕자는 성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고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곧 윌 왕자를 바야야라고 불렀죠. 윌 왕자가 오직 바야야라는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야야! 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모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첫째는 지도비나, 둘째는 부딩카, 셋째는 슬라비나였죠. 윌 왕자는 공주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는데 못생긴 바보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왕은 윌 왕자가 딸들과 어울리는 걸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윌 왕자를 좋아했고 어딜 가든 데리고 다녔죠. 윌 왕자도 공주들을 좋아했는데 그중 셋째 슬라비나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공주들보다 슬라비나에게 언제나 더 잘해줬죠. 슬라비나에게 만들어주는 화환이 항상 더 예뻤습니다. 지도비나와 부딩카는 슬라비나를 놀렸지만 슬라비나는 언니들의 놀림도 바야야의 관심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 왕자는 손짓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지금 나한테 닥친 끔찍한 문제가 뭔지 자네에게 설명해 주겠네. 오래전 세 마리 용이 하늘에서 날아와 근처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앉아 있었네. 한 마리는 머리가 아홉 개, 또 다른 한 마리는 머리가 열여덟 개, 그리고 또 다른 용은 스물일곱 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지. 세 마리 용은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네. 소를 잡아먹고 사람들을 죽였지. 온 마을을 공격하고 전부 불태웠지. 우리는 이 나라의 음식을 모두 모아서 세 마리 용에게 갖다 바쳤지. 근데 우리도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절망한 나는 늙고 현명한 한 여인을 궁전으로 불렀고 그 괴물들을 쫓아낼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다네. 그랬더니 내 딸들이 성인이 되면 용에게 제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야. 그때는 내 딸들이 어린아이들이었거든. 난 왕국을 지키기 위해 딸들을 주기로 용에게 약속했네. 불쌍한 왕비는 슬픔으로 앓다가 죽었고 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여인으로 자랐지. 내게 약속을 받아낸 용들은 그 길로 떠났고 그 후로 용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네. 그런데 어젯밤 세 마리 용이 그때 그 바위에 다시 찾아왔고 소름 끼치게 포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네. 그래서 난 내일 큰딸을 용에게 제물로 바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셋째 딸을. 그러고 나면 난 자식을 모두 잃은 가엾은 늙은이로 혼자 남겨지겠지. 윌 왕자는 자기 말에게 달려가 왕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왕자님이 공주님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왕자님의 운명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어떻게 할지 말해줄게요. 고마워, 내 친구. 윌 왕자는 정말 기뻤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바위를 들어올려서 거기 뭐가 있는지 보세요. 옷이 세 벌 있는데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으면 돼요. 근데 난 기사가 아니잖아.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용을 찌르세요. 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절대 내 등에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얼른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서 이 애기들을 전해드려야겠어. 내일은 내 차례인데 내일도 기사가 와서 날 구해줄까? 공주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용감한 기사가 와서 자기들을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윌왕자는 춤을 추면서 둘째, 셋째 공주님을 안심시켜줬죠. 저기 그 용이 있어! 기사 옷을 입은 윌왕자가 이번에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났고 윌왕자는 머리가 18개 달린 용을 용감하게 무찔렀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윌왕자의 승리로 끝났죠. 인사를 할 틈도 없이 기사는 그냥 떠나버렸어. 내일 그 기사가 나를 구해준다면 무릎을 꿇고 성에 같이 가자고 사정할 거야. 승낙할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지. 왜 웃는 거야, 바야야? 그래, 내일은 다 같이 가서 그 기사가 누구인지 보자꾸나. 윌왕자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슬라비나 공주가 무릎을 꿇고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애원하듯 바라봤을 때 윌왕자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공주의 부탁은 뭐든 들어주고 싶었죠. 대체 왜 그런 거야? 왕자님의 신분을 절대 들켜서는 안 돼요. 용감한 기사가 갑자기 떠나자 슬라비나 공주와 왕은 무척 실망했지만 곧 새 공주가 무사히 살아났다는 사실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머지않아 왕은 전쟁을 선포했고 사람을 보내 모든 귀족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용감한 귀족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세력을 모아 힘을 보태주면 딸들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귀족들은 왕의 말을 들은 후 귀족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세력을 모았습니다. 사방에서 군대가 몰려왔고 왕은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왕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고 윌왕자에게 성을 맡기고 새 공주의 안전도 지켜달라고 했죠. 윌왕자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냈고 성을 잘 지키는 동시에 공주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윌왕자가 몸이 아팠는데 왕자는 의사를 만나는 대신에 직접 나가서 약초를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공주들은 왕자의 행동이 우스웠지만 기꺼이 보내줬죠. 왕자는 말을 만나러 갔고 말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군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내일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얼른 흰색 기사 옷을 입고 검을 들고 나가 싸우세요. 윌왕자는 전쟁터를 누비며 용맹하게 싸웠고 왕의 군대는 그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사 옷을 입은 윌왕자를 중심으로 다들 열심히 싸웠고 곧 적은 와해되고 후퇴했습니다. 왕이 승리를 차지했죠. 용감한 기사여, 부디 나와 함께 가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세.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 기사가 또 나타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소식을 들은 공주들은 귀족과 결혼하길 거부했습니다. 기사가 와서 공주들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랑스러운 전우들이여,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에게 내 딸 중 한 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모두 용감하게 날 도와줬고 모두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충분하다. 하지만 내게는 딸이 세 명뿐이지. 내 딸의 남편감을 정하기 위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모두 정원에 나가서 일렬로 서면 내 딸들이 발코니에서 토마토를 던질 거다. 그리고 토마토를 맞는 사람이 공주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날 밤 화려한 파티가 열렸지만 슬라비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왕자의 말이 마지막으로 주인을 성에 데려다 줬습니다. 성에 도착했을 때 밀왕자가 말에서 내렸고 왕자는 충성스러운 친구에게 작별을 구했고 말은 사라졌습니다. 공주님, 바야야가 공주님과 얘기하고 싶대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숨어 있는 건가요? 당신은 내 신랑이 아니에요. 내 신랑은 바야야라고요. 내가 바로 바야야예요. 공주님께 화환을 만들어준 그 바야야가 나라고요. 제가 새 공주님을 구하고 전쟁터에서도 싸웠어요. 이걸 봐요. 상처난 제 발을 묶어준 폐하의 망토 조각이랍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왕은 무척 기뻐했고 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비나와 부딩카는 부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위왕자는 슬라비나 공주와 함께 부모님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왕자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모두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모두 오래전에 왕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었죠. 왕위를 물려받은 윌 왕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